나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은하수를 건너서 밝은 빛의 바다로 끝없는 레일 위에 햇빛이 부서지네. 꿈을 쫓는 방랑자의 가슴에 선찬 바람 일고 엄마 잃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네. 힘차게 달려라